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까부웨르드공화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조르지우 까를로스 폰세카에게 1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오랜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